백성 쏜다 길을 비켜라 내가 나가 날 반쯤 하나 둘하면 정적 지나친 관심은 독일 니 잔을 버리고 팔쌈 선봉의 우두머리 백이면 백을 젖지 준비를 하시고 잡아낼 꼬리에 꼬리를 만들까 책이 들어 백이 들어 언어는 왜 말 안 들어 나 때는 나 때가 뭐 애국마냐 그 동기가 쇼 내 말이 다 맞다고 해봤어 난 맞고 Yes sir Yes sir Yes sir Gracias 걱정은 너 땡스 I'm okay